국립교향악단 창립 이른돌 기념음악회가 8일 평양의 모란문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박춘남 문화상, 문화기술 부문 일꾼들과 창작가 예술인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영생불멸의 혁명 소원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된 공연 무대는 관은악 장군님 백마 타고 달리신다, 관은악 연곡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 등의 종목들이 올랐습니다.